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햇볕은 햇볕대로 아쉬운 듯하고 비는 비대로 아쉬운 듯하고 바람은 바람대로 아쉬운 듯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아쉬운 듯합니다. 그런데 올여름은 이미 돌아오지 않은 여름이 된 것 같네요. 오히려 여름은 걱정만 잔뜩 지우고 달아나고 있죠. 여름 장사, 여름 농사. 시골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주름이 더욱 깊게 잡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여분의 여름에 준비된 것도 아닌데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남은 8월을 3배로 뜨겁게 보내는 것. 자, 오늘 여러분도 계약하셨죠? 계약. 이 계약은 참 의미 깊은 어떤 하나의 의식인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자기가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지만 또 새로운 나의 길을 다시 가는 그런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영화 마이 웨이 중에서 마이 웨이. 오늘은 다니엘 리카리의 스케일송으로 오늘 첫 곡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로 김진서 씨, 친구가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잘 못 본 모양이라고 적어주셨네요. 하지만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좌절 말고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준서 씨 친구분 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다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일 축하 사연들 많이 와 있어요. 하이텔로 권성욱 씨, 사랑하는 영희의 23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셨고요. 또 하이텔로 부천의 유동열 씨, 얼마 전에 사랑하는 혜준이가 20번째 생일을 맞았는데 향수와 장미를 사주지 못했다고요. 하지만 축하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강희선 씨, 리버피닉스가 오늘 생일이라고요. 생일 축하엽서 보내주셨고요. 또 서울 송파구 오륜동의 김정민 씨는 오늘 생일 맞으셨죠? 제가 생일 축하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Electric Dream 중에서 듀얼입니다.

영화 데이브의 메인 타이틀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음악이었습니다. 직업소개소 소장 데이브는 미국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느 날 졸지에 대통령의 대역이 됩니다. 그런데 데이브를 내세워놓고 자기 시간을 지키려던 대통령이 갑자기 뇌졸중을 일으키는 바람에 데이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대통령 노릇을 하게 이르죠. 평소에도 곧잘 대통령 흉내를 내곤 하던 데이브로서는 남들 앞에 서는 일이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평생을 대통령과 함께 살아온 영부인을 속일 수 있냐 하는 거였죠. 다행히도 대통령과 영부인 사이가 극도로 나빠서 각방을 쓴 지가 오래됐습니다. 첫 대면을 하는 날, 데이브를 바라보는 영부인의 눈길이 곱지가 않습니다. 찬바람이 쌩하고 불 정도죠. 그렇다면 대역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데이브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영부인에게 자꾸만 관심이 갑니다.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할 뿐이지 영부인 한 사람을 따로 놓고 보면 충분히 매력적이고 마음도 따뜻한 여자니까요. 영화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에 개성파 코미디 배우 케빈 클라인에 맞서서 지적이면서도 강한 영부인 연기를 해낸 배우는 바로 에이리언의 여전사 시고니 웨버입니다. 시고니 웨버 하면은 그 즉시 에이리언을 떠올릴 정도로 그녀 자신에게는 변할 수 없는 대표작인데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작품의 배역에서는 손해를 보곤 했죠. 그런 그녀로서는 데이브의 영부인 역이 새로운 연기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 같습니다. 에이리언 3가 끝난 뒤에 당분간 작품 활동을 쉬겠다던 그녀가 마음을 바꾸어서 출연한 영화였을 만큼 이 영부인 역이 그녀로서는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배역이었으니까요. 제리 골드 스미스가 음악을 맡은 에이리언 1 중에서 듣습니다. 엔드 타이틀입니다. 에이리언 1의 엔드 타이틀이었습니다. 강인한 체력과 굳은 의지로 외계의 생물과 싸움을 벌이던 여전사 리플리. 1979년 리들리 스캇 감독에 의해서 시작된 에이리언 시리즈는 시고니 웨버라는 이 무명의 여배우를 전 세계에 알린 영화가 되었죠. 사실 시고니 웨버 개인적으로는 SF나 공포 영화를 무척 싫어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양들의 침묵을 관람할 때도 자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요. 남편이 옆에서 지금은 무섭지 않은 장면이야. 지금은 보지 않는 게 낫겠어. 이렇게 일일이 얘기를 해줬을 정도랍니다. 그런 그녀가 40살이 넘은 나이까지 이 에이리언의 여전사를 고집했던 이유는 감독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리들리 스캇이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F 영화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리가 꼽는 명장들이죠. 그런 만큼 자신들의 대표작인 에이리언을 촬영할 동안은 이들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작품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 장면을 촬영하면서 시고니 웨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도 이 감독들의 공통점이고요. 어떤 날은 그녀와 작품 토론을 쭉 하다가 촬영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고니 웨버 역시 단순한 연기자가 아닌 에이리언의 탄생 멤버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에이리언의 완결편인 3편의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죠? 리플리가 에이리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자기 뱃속에 잉태된 에이리언과 함께 용광로로 뛰어들던 장면. 이건 역시 애초 시나리오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시고니 웨버와 데이비 핀처 감독이 오랫동안 토론한 후에 바꿔놓은 것이죠. 물론 제작사에서는 4편을 위해서 이 라스트를 극구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에이리언에 관한 시고니 웨버의 열정과 그 정확한 분석력을 따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시고니 웨버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에이리언 시리즈의 리플리 역으로 전 세계 페미니스트들의 도마 위에 오르기까지 했던 시고니 웨버. 그녀는 SF 공포 영화의 여주인공으로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후보에까지 올랐었습니다. 에이리언 2편의 라스트 기억나시죠? 그 영화 속의 여자가 단순한 성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주체로서 등장했다고 해서 많은 여권운동가들의 관심을 가졌던 그런 장면인데요. 에이리언 퀸과 리플리 이 두 여자의 대결 장면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사랑 너 델레 이마지니케 우나 altro mondo mi darà. Nel 3023, 23, le mie braccia non serviranno più e nessuno più lavorerà. Più veloce il tempo passerà. Nel 3033, 33, se mio figlio un giorno partirà, io piangerò ma da una stella lui mi parlerà. Wow, wow. Verrà poi l'anno 4000 ed io verrà sulla terra fra di noi per giudicare se è il momento ormai di pronunciare la parola. Diecimila anni son passati e l'uomo crede di aver raggiunto Dio, d'avere in mano il modo di conquistare il sole. Ma se ti volti indietro, le rose sono vive, la pioggia cade ancora, le cose belle sono antiche. Nel 6033, 33, io non ci sarò più, ma tu mi cercherai nell'infinito. Nel 6033, 33, io non ci sarò più, ma tu mi cercherai. 에이리언 2의 마지막 장면과 그리고 에이리언 3의 그 첫 희생자가 나올 때에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그 죄수가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마치 미래를 예상하듯이 In the year 2525를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탈리아 여가수 카테리나 카셀리니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1948년 뉴욕에서 출생한 시고니 헤번은 스탠포드와 예일, 이 두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한 여배우로서는 보기 드문 재원입니다. 메릴 스트립 역시 웨버와 함께 예일에서 공부한 동창생이죠. 하지만 재학 시절의 시고니 웨버는 그렇게 기대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교수들로부터 칭찬받은 적은 거의 없는 그저 평범하고 다소 소심한 학생이었죠. 이처럼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적었던 대신에 시고니 웨버는 가족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미국 NBC TV의 사장을 지낸 적이 있는 프로듀서였고요. 어머니는 영국 출신의 배우였죠. 매사에 자유롭고 활동적이었던 집안 분위기 덕분에 그녀는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조해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녀는 대학 졸업 후에 즐거운 뉴욕의 극단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오랜 기다림의 대가로 마침내 영화계에 발을 디디게 되죠. 데뷔작은 75년작 콘스턴트 와이프에서 잉그릿 버그만의 대역으로 출연한 것이었는데요. 그 뒤에 에이리언을 거쳐서 그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피터 웨어 감독, 멜 깁슨 주연의 가장 위험한 해 The Year of Living Dangerously였죠. 이 영화는 수카르노 독재 정권 하에 인도네시아를 그리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주재 영국 대사관의 비서, 바로 이 역이 웨버의 역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해는 반겔레스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이 중에서 랑팡, 아이들, 아이, 리오나 보이드의 기타 연주로 들어보죠. 시고니 웨버가 적극적이고 자유분방한 여성으로 등장한 영화죠. 가장 위험한 해 중에서 랑팡.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기타리스트, 클래식 기타리스트 리오나 보이드의 연주였습니다. 실제로 시고니 웨버 그녀는 영화 속의 이미지와는 달리 내성적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배우로 갑작스럽게 스타덤에 오르자 잠시 방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배우가 아닌 한 여자로 대해주기를 바랬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으니까요. 일체의 매스컴을 거부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던 시고니 웨버는 한 남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마침내 자신의 이런 마음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연극 연출가 짐 심슨, 지금의 남편이죠.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녀가 올드 타임이라는 연극에 출연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죠.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역시 오프 브로드웨이 연극 베니스의 상인에서라고 합니다. 연출가와 배우로서 만나서 이때부터 사랑이 싹튼 거죠. 서로에게 가장 충실한 모니터였던 두 사람은 연극이 성공하고 두 사람의 명성이 쌓여갈수록 사랑도 깊어져서 마침내는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그녀가 조연으로 등장했던 영화 워킹걸에서 마치 멜라니 그리피스와 해리슨 포드가 나누었던 관계처럼 일과 사랑, 이 모두의 성공한 커플이 된 거죠. 영화 워킹 걸 중에서 크리스 버그의 노래 Lady in Red였습니다. 이 영화 워킹 걸이 완성된 89년은 시고니 위버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해로 기억됩니다. 그에 출연했던 두 편의 영화로 골든글로브 여우 주연과 조연을 한꺼번에 수상했으니까요. 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은 정글 속의 고릴라, Gorillas in the Mist였고요. 조연상은 워킹걸이었죠. 특히 평생을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고릴라들과 함께 살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실존 인물 다이안 포시. 그녀를 연기해낸 웨버는 지적이면서도 강한 현대 여성상의 새로운 상징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또 하나, 89년 당시 웨버를 기쁘게 한 것은 바로 딸 샤를로트가 태어난 거였습니다. 에이리언 3편에서 삭발을 해야 하는 리플리 역을 두고 딸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을 만큼 자식 사랑이 끔찍한데요. 지금도 딸 곁에 있어주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녀가 에이리언 3를 끝내고 당분간 활동을 쉬겠다고 한 이유 역시 마흔이 훨씬 넘은 나이지만 아이를 하나 더 낳겠다는 계획 때문이었죠. 그리고 배우로서도 이제는 에이리언 류의 영화는 졸업하고픈 게 그녀의 희망입니다. 그 대신에 그녀가 새롭게 도전하는 영화 스타일은 코미디입니다. 러브스토리가 가미된 로맨틱 코미디. 이것이 웨버가 계획하고 있는 두 번째 연기 인생인데요. 코미디 배우로서의 그녀의 연기력은 이미 고스트버스터스 이 영화를 통해서 증명됐었죠. 자, 고스트버스터스 1, 이 중에서 엘마 번스타인이 음악을 맡은 메인 타이틀 들어봅니다. 고스트바스터스 1편의 메인 타이틀 들으셨습니다. 현재 시고니 에버는 남편과 딸과 함께 뉴욕 맨하탄에서 살고 있는데요. 헐리우드에 집이 없는 몇 안 되는 배우 중 하나입니다. 체질적으로 헐리우드에 잘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게다가 함께 공연한 남자 배우와 쉽게 스캔들을 일으키는 여배우들이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대신에 각본가나 감독가는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게 그녀입니다. 배우가 되지 않았다면 변호사나 소설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워낙 논쟁이나 토론을 좋아하는 그녀로서는 이 감독이나 작가가 훨씬 더 친근한 사람들이 있죠. 공연한 배우 중에는 특히 제라르 드파르디우를 좋아한다는 웨버인데요. 그래서 지난해 영화 1492 콜럼버스에도 그의 부탁으로 출연했을 정도죠. 타고난 재능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성실성. 이것으로 성공한 배우 시고니 웨버의 얘기 오늘 한 시간 동안 꾸며드렸습니다. 자, 그럼 1492 콜럼버스 중에서 한 곡 듣죠. Conquest of Paradise. 1459의 컬럼버스 중에서 Conquest of Paradise 들으셨습니다. 하이텔로 사연 보내주신 김만석 씨, 창을 시원스레 열고 음악을 기다린다고 하셨네요. 이 밤이 더 포근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곧 형광등을 끄고 스탠드 불 밑에서 음악에 귀 기울이라는 충고의 말씀도 주셨는데요. 자, 시원한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 8동 606호의 자스민 양 듣고 계십니까? 자, 신청곡은 아닌데요. 신청곡은 저희가 다음에 준비해드리고요. 오늘은 대학 능력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난 모든 고3 학생들과 청량고등학교 3학년 11반 학생들과 듣고 싶다고 하신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임정무 학생의 신청곡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전북 이리마동의 문상섭 씨, 충남 동문동의 남윤미 씨, 그리고 노원구 상계구동의 조은영 씨, 서울 도봉구 미아팔동의 오승혜 씨도 듣고 계시죠? 영화 슈퍼마리오 중에서 락셋의 노래입니다. Almost Unreal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요. 저와 홍동식 PD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91.9MHz 문화방송입니다.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특별한 선물을 해보세요. 샤가 시간은 흘러도 특별함은 남습니다. 샤가 젊음의 패션 시계 오리엔트 샤갈이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